사랑이 이별이 돼가는 모습이 깊고 널 뒤로 하고 차갑게 돌아서서 나 뒤에서 소리치는 널 네 맘이 어떤지 알아 사랑이 이별이 돼가는 우리 모습이 어쩐지 맞지가 않잖아 그때 우리가 서로를 잘 사랑